너희 속에 새겨보는 태양의 역사. 경애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심오한 사상이론과 비범한 영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가장 걸출한 수령, 시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민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어버이 수령님을 우러러 퍼치는 천만 국민의 뜨거운 격정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집니다. 한평생 오로지 빨치였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자주족 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재생의 운인이신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신 민족의 영광 대두리어 영혼이 따르고 따를 불타는 맹세를 담아 뜻깊게 울려가는 이 노래 울려가는 노래에 마음을 심노라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한평생이 뜨겁게 오려옵니다. 10대에 오리신 나이에 만경대 처가집의 사림문을 나서신 그날부터 우리 수령님이 헤쳐오신 길 얼마나 멀고 험난했던가. 이웃 땅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을 묻고 눈바람 빗바람 다 맞으시며 우리 수령님 헤쳐오신 백두광야 백두산의 눈보라가 다 말해주고 압록강 두만강의 물결이 다 전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 흉룡사가 우리 가슴 뜨겁게 해줍니다. 백두산에서 내리시는 길로 당창군의 낮과 밤을 이어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등 인민적 시책으로 해방의 기쁨을 더해주신 어버이 수령님. 포연설인 전하의 나날에는 싸우는 고지에 오르시오 전사들을 위훈회로 부르시고 백전백승의 탁월한 전법으로 조국을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 복국건설의 군의길과 수수한 농가의 초마 아래에서 인민들과 나라의 정사도 살림살이도 의논하시며 인민을 위한 정책을 세우신 어버이 수령님. 그 길엔 명절날 휴식날이 따로 없었으니 온 나라가 민족 최대 명절로 즐기는 4월의 그 봄날에도 농장의 포전길을 걸으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는 일꾼들에게 하신 자유로운 그 음성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올려줍니다. 동무들은 이 하루만이라도 쉬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농장의 포전길을 걷는 것이 휴식입니다.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걷고 그러신 자옥자옥이 달과 해를 이루고 절세비인의 한평생을 이루었으니 정녕 이 나라 반만년 역사가 기다려 높이 받들어 올린 우리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이십니다. 지는 밝은 태양. 빛바를 다시금 우러러놓으라니 백두산 졸세비인들의 태양의 역사를 영원히 빛내가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에 대한 감사의 종이 가슴이 뜨겁게 흘러듭니다. 온 민족과 전 세계가 우르르 받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를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라고 하시며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한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 경외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혁명의 유산들을 우리 혁명의 귀중한 명맥으로 들어지시고 조선을 이끄시는 또 한 분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경외하는 원수님을 따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이는 우리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라는 것을 뜨겁게 절감했습니다. 피눈물 속에 맞이한 새해 첫 아침,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겹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며 적의 총구가 눈앞에 보이는 무도와 장제도에서 그 일을 꿈같이 배우며 원수님을 모시고 새집들이 경사를 나는 장전고리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 교원 가정에 전하는 전설 같은 인민사랑의 얘기들을 들으며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누리를 밝게 비치는 인민의 태양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십니다. 봄비처럼 따스하게 우리를 품어주고 봄날처럼 화창하게 우리 생활을 꽃피워주시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품은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한없이 위대한 태양의 품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 세월이 가도 영원할 태양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경외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따라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낙원을 기어이 일도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수령님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렸습니다.